HUBS. "오늘의 교양 명언학 개론." 명언의 세계로 지혜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하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본 보도 프로그램은 매주 금요일마다 다양한 분야의 명언에 대해 알아보고 그 의미를 되새겨보는 명언학 개론 시간입니다. 9월 17일 세 번째 명언학 개론 수업 시간. 오늘은 사랑에 관한 두 가지 명언을 알아볼 텐데요. 그럼 잠시 후 시작하겠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행복은 우리가 사랑받고 있음을 확신하는 것이다. 프랑스의 작가이자 정치인인 빅토르 위고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 빅토르 위고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네, 맞습니다. 그는 바로 레미제라블, 노틀담의 꼽추 등 명저라고 불리는 소설을 써낸 인물인데요. 빅토르 위고는 강력한 휴머니즘을 발산한 낭만주의 문학의 거장으로 손꼽히며 그의 작품은 현재까지도 영화나 뮤지컬 등으로 각색되어 우리 곁에 남아있습니다. 빅토르 위고가 언급했듯 사랑은 행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되는데요. 하고 여러분들은 진정한 사랑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랑 참 어렵죠?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때, 반대로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채지 못할 때 우리는 사랑에 있어 좌절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외로울 때가 있고 때로는 그 사람이 귀찮게 느껴지기까지도 하죠. 하지만 우리는 이런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낼 때야 비로소 사랑받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저도 경험해보진 못했지만 빅토르 위고가 말한 인생 최고 행복의 원천인 사랑, 상상만 해도 가슴 뛰고 행복한 이름이 분명해 보이는데요. 각자가 꿈꾸는 사랑, 우리 행복을 위해 용기 내어 사랑에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낱말 하나가 삶의 모든 무게와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 그 말은 사랑이다. 고대 그리스의 비극 시인이자 정치가인 소포클레스가 한 말입니다. 소포클레스는 아테네 민주주의 황금기에 극단적인 갈등이 초래할 정치적 파국을 경고한 인물인데요. 그는 규범적 갈등에도 정치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정치적 해안을 갖고 있었고 고대 그리스 3대 비극 시인의 한 사람으로 손꼽히는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일상을 보내고 계신가요? 코로나19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연인이나 친구들도 자주 만나지 못하고 여행도 가지 못하고 이런 비극이 왜 나의 대학 생활을 방해하나 싶고 그렇진 않으신가요? 여기에 더불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개인적인 불행까지 요즘 우리들의 삶의 무게는 더욱 무겁게 느껴지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든 순간에도 우리는 사소한 말이나 행동으로 치유를 받기도 하는데요. 소포클레스는 우리를 치유하는 이것을 바로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때의 사랑은 연인 간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친구와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의 사랑이라고 저는 이해했는데요. 사랑이라는 낱말 하나가 우리의 삶을 고통에서 해방시킨다고 한다면 이를 마다할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신 하구 여러분들, 사랑한다는 말을 연인에게, 가족에게 혹은 친구들에게 넌지시 던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 사랑해요. I don't wanna be a big man. I just wanna fight with everyone else. Your masquerade. I don't wanna be a part of your parade. Everyone deserves a chance to walk with everyone else. 세 번째 명언학개론 시간. 오늘은 사랑 단원을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는 듯해요. 사랑은 인생 최고의 행복을 우리에게 선사하기도 하고 우리 인생을 고통의 순간에서 해방시키기도 한답니다. 아, 참 여러분, 우리 한양대학교의 모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사랑의 실천입니다. 우리 이번 수업에서 배운 위대한 사랑의 힘을 꼭 실천해보는 한양인이 되어보기로 해요. 약속! 사랑스런 한양인 여러분들의 앞날에 행복한 미래만 가득하길 저희 한대방송국이 응원하겠습니다. 아쉽지만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찾아왔는데요. 오늘의 명언학개론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주제로 더 뜻깊은 명언을 가지고 수업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장보석, 기술의 박지연, 담당의 강나연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UBS